the motherfucker. We'll be right back.

있잖아. 엄마 나 땡 잡았어. Don't think twice. 이미 게임 끝났어. You be my curry. I'll be your rice. My name is PS Ball. 한국말로 박재사. 너의 아 변한 눈동자 빠져서 헤엄치고파. 오빠 달린다 꽉 좀 잡아 언니야. 나는 아 능가구나 더시에 동반자. Oh wait a minute. 제가 뭐또 삼성계 Wait a minute, 제가 뭐또 삼성계를 Call me a girl. So much cooler when you do it.